지난 주말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오늘 하루도 무리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내셨겠죠? 안녕하세요. 매일 그대와 주혜령입니다. 좋은 책이 아니라도 좋은 노래 구절이 아니라도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쏜 살이 가슴을 꿰뚫듯이 우리 멍하게 만든 말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마켓에서 계산해 주는 분일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할머님일 수도 있죠. 또 무심결에 채널을 돌리던 중에 드라마 속의 조연이 던지는 대사일 수도 있답니다. 지난 주말 우연히 귓속에 파고든 말이요. 세상 탓하고 욕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자기 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온통 자기 탓만 하면서 삶 자체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지는 않겠죠. 즐겁고 행복한 월요일 저녁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 매일 그대와 일몬도 지미 폰타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No,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일몬도 지미 폰타나의 노래로 매일 그대와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그대와 초대석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즐겁게 바쁘시죠? 요즘? 네, 네, 아주 바쁩니다. 오늘 이제 오픈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환자분들이 막 재미 어떻게 생겼나 막 구경하러 오시고 그러시죠. 아주 재밌었고요. 네. 떡도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까지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내일까지도요?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그냥 싹 보고 가세요. 네. 뭐, 출연 안 받으셔도. 안 받으셔도 돼요. 네. 네. 얼마나 예쁘고 좋은 곳이기에 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네, 궁금하실 아주, 것 같아요. 예쁘고 깜찍하고 예, 저 제 이미지랑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쓰셨어요. 이사하시느라고. 네, 예, 이사하는데 정말 막 4일 네. 동안 하느라고요. 어. 환자 수요일까지 진료하고 네. 목요일부터 4일 동안 다 정리했죠. 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셔야 되겠어요. 이제 저 윌튼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윌튼에 또 큰 간판에 써 있어요. 저희 새 뉴 애드레스 아, 네. 축 이전해가지고 써 있으니까 만약에 윌튼으로 오셨으면 간판이 보여서 네. 또 실수하지 않고요. 또 윌튼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어, 나 잘못 왔다 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 이제 이 방송을 들여서 아신 분들은 그냥 603 사우스 마리포사로 오시면 돼요. 603 사우스 마리포사. 마리포사. 네. 육가하고 어 윌셔 중간에 마리포사 길에 육가하고 네. 윌셔 선상에 있습니다. 아, 응. 네. 마리포사 선상에 육가하고 윌셔에 있습니다. 네. 예. 어,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원장님 이전하신 것 축하드리면서 오늘은 또 명품 비만약, 명품 건강 비만약 네. 이 말씀부터 나누고 싶어요. 네. 네. 이사하는 도중에도 지금 막 짐 싸고 있는데 명품 건강 비만약 아, 사러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제가 또 막 그걸 포장해서 다 떨어져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포장하고 아주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 이사가는 곳은 제가 약장이 아직 제가 다 모든 약을 만들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약장 또 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만드니까 아주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그전에는 2층으로 올라가니까 환자보다 2층에 올라가면 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1층에 다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너무 왔다 갔다 하기가 좋죠. 어. 네. 이 명품 건강 비만약은요. 그리스티 원장님께서 재료 선정에서부터 재료 깨끗이 담는 네. 거 그다음에 뭐 만드는 거 모든 걸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정성스럽게. 그래서 저희가 1층으로 이사를 항상 네. 다니는 게 1층에 수도가 있어야 되고 또 말리는 곳 바람이 잘 통하는 말리는 곳이 있는데 저희 또 새로 가는 곳도 1층이고요. 네. 테라스가 있어서 말리기가 쉽고요. 아. 수도가 잘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어 뒤에 부엌이 또 넓게 씻기 좋게 또 싱크도 넓게 돼 있죠. 어. 일부러 특별히 그렇게 맞춰야지 그러셨군요. 잘 약재가 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그냥 메디컬 빌딩에 제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 씻는 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통풍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약 때문에 1층에 바람 잘 통하고 아. 수도 잘 쓸 수 있고 물 잘 쓸 수 네. 있고 이런 데로 가죠. 그 그렇죠. 저희 테라스가 또 앞에 웨이팅 룸 앞에 이제 병원 들어가는데 테라스가 있는데요. 네. 거기 야외에서 기다리셔도 야외에서 오, 또 커피숍 같이 앉아서 그렇겠네요. 네, 야외에서 오. 또 충분히 네. 재밌고 저는 또 야외에서 약재를 말리기 때문에 또 일부러 글로 간 거죠. 이 좋은 볕에다가 네. 약재 깨끗이 손질해서 말리면은요 약효도 네.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볕에다 약은 말리면 안 되고요. 어,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아. 약재를 볕에다 말리면 병균이 생긴대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저희는 막 테라스가 있으니까 그늘에서 막 많이 말릴 수 있죠.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재가 훨씬 더 많이 나갈 것 같고 해서 제가 특별히 약재방을 약재 조제방을 또 만들었죠. 그러셨군요. 아주 예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랜드 오프닝 하셨는데 오늘 네. 예, 네. 시작을 하셨는데 가셔도 뭐 당장 구입하실 수 있죠? 그러면요. 약은 다 있으니까요. 네. 그 전에 갖고 저쪽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만드는데 저는 10병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또 지금 가서 오셔서 사셔도 아주 신선한 거죠. 한 번에 10병씩만 만드세요. 네. 많이 만들면은 오래 있게 되면 약재 효과가 없으니까 네. 누가 오더를 하면 저는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10병째 나가면 또 만들지 나가지 않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네. 깔끔하고 철저하세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정말 있는 게 금방 느껴지죠. 우리가 프레시한 걸 먹어야지 좋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약재 저는 계속 바쁘죠. 계속 여러 약재가 여러 약이 있으니까 그 약을 하나하나 만드느라고 바쁜데 그렇죠. 드시는 분은 한 가지지만 네. 네. 저는 또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죠. 오시니까.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리크로스 자연으로 만든 리크로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야, 조그마한 미니 리크로스인데요. 오셔서 떡도 잡수시고 미니 리크로스도 받아가세요. 오, 네, 오픈 네. 기념입니다. 그 리크로스도 그러면 만드신 거예요? 리크로스는 제가 만들 수 있는데 아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만들 시간이 없죠. 거기까지 이사 가니까. 하실 네. 시간 없으시죠. 이제 비누도 나와 비누는 벌써 나와 있지만 비누도 아마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네. 비누는 계속 또 제가 만들어야 되고 이제 치약도 또 오르게닉 치약이 나오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그전에는 2층에 있어갖고 제가 환자 보면서 2층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웠는데 제 방 옆에 바로 이제 만드는 약재방이 있어서 아주 환자가 오면 그걸 보면서 제가 유리 통유리에서 보면서 이렇게 약을 만드는 네, 거예요. 팩도 하고요. 네, 말씀도 너무 하시면서 좋죠. 얼굴도 네, 네, 보고 네, 아주 좋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정말 즐겁게 바쁘시겠어요. 네, 앞으로 더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네, 명품 건강 비만약 그리스티 원장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손수 하십니다. 그리고 네. 뭐 10병밖에 안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약효 네. 좋게 네. 하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이 명품 건강 비만약에는 약재가 한 뭐 30가지 정도 네, 30가지 들어가죠. 위장을 줄이는 약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디톡스하는 약재가 들어갈 거고요. 피를 맑게 어혈을 없애는 약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위장을 줄이는 약재가 들어가고요. 그 패티슈에서 지방을 녹이는 약재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변이 잘 나오게 하는 변비 약재도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다 찌꺼기를 잘 해놓고 빨리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변비 약재도 들어가고요. 아, 그럼 변도 시원하게. 네,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죠. 간장, 비장, 심장, 그다음에 콩팥 약도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변비가 심하신 분은 이 약 갖고 이제 얘가 물렁물렁하게 해놨는데 온도 몸에 온도가 높으시고 변비가 있으신 분은 약을 쫙 말라버려서 어떤 분은 전화 선생님 비만약 먹었는데 배가 부글부글해요. 그거는 나가고 싶은데 물을 쫙 말라버려갖고 내보내질 않는 못 타거든요. 예. 그럴 때는 변비약하고 함께 드시면 또 변비 강력 변비약이 있잖아요. 네. 저희 병원에 그거를 갖고 변비까지 쫙 해결하시면 아주 좋죠. 아, 그러니까 뭐 변비가 심하지 않으신 분은 명품 건강 비만약을 드시면 네. 변도 잘 나오고 변비약도 있지만 예쁘게 나오고 네 그렇지만 네. 그거 갖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변비가 심하신 병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변비약하고 같이 복용하시고요. 또 이 약이 위장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장이 아주 나쁜 분들은 위장이 늘어났다거나 위장에 상처가 있는 분, 위염, 위궤양 뭐 이런 분들은 먹으면 위가 막 아파요. 왜냐하면 위를 줄이려는데 위가 병이 났으니까 나 아파 안 줄일래 이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 약 먹으면 위가 아파요. 그런 분들은 위장약하고 같이 저희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위장약이 있어요. 그 위장약하고 같이 잡수시면 위장을 고치면서 위장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아지죠. 원장님 위장약 있단 말씀 왜 안 하셨어요? 저희 병원 위장약은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두 번째, 세 번째로 꼽는 위장약인데요. 넥시움을 먹고 5년 동안 위궤양을 알아서 네. 막 목이 캐캐거리고 위궤양을 알으면 저녁에 일어난대요. 기침도 나고 네. 그래서 기침의 원인이 우리가 폐가 나빠서 기침이다 하는데 위장이 나빠서 기침이 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염산이 올라오면요 목에서 이렇게 쾌쾌거리면서 기침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위장약 3-4개월 먹으면 넥시움을 안 먹어요. 위장이 다 나아요.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도 한 300년 된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 분들은 선생님 약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죠. 변비약은 먹자마자 표시나고 이 위장약은 한 달 정도 먹고부터는 너무너무 좋아지시는데 위가 편안하고 정말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된 거잖아요. 치료가 됩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치료가 다 되고 그 보라색 넥시움 약 먹던 분들이 다 넥시움을 안 먹고 완전히 정상 위장으로 돌아와요. 선생님 네. 나쁘세요. 그 말씀을 왜 여태 안 하셨을까요? 약이 너무 많아요. 이제 책자로 나오거든요. 약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가 제가 시간도 없어서 짧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확한 이제 증상에 무슨 약을 먹어라 뭐를 해라 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책자가 나오면 네. 아마 읽기가 쉬우실 거예요. 위장병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많죠. 정말 반가운 소식이십니다. 네, 네. 저희 위장병 약은 정말 뿌리부터 치료해가지고 위장병 있는 분들은 다 나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네. 막 약 먹고 저희가 그 양약을 먹으면요 그 위장이 또 상해요. 그 화학약품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위장을 다 낫게 합니다. 그래서 위장약을 꼭 드시길 바라겠어요. 네. 명품 건강 비만약 하다가 잠깐 위장약으로 네. 갔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이 명품 건강 비만약 전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어떤 약이든지 50%는 오장육부를 그렇죠.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성분이 들어있고 네. 나머지 50%가 비만이 문제이신 분은 비만 쪽을 해결하는 약제 그렇죠. 변비 심하신 분은 변비 해결하는 약제 네. 그렇단 말씀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몸을 보호하는 약제가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가 병을 낫게 하려면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야 돼요.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 하나 기계가 망가지면 그 기계는 전 암만 딴 게 잘 돌아가도 하나가 잘못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는 모든 우리 오장육부가 잘 원활하게 그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타겟에 맞춰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위장에 좋은 약이 한 50% 들어가고 간이 안 좋은 사람 간이 안 좋은 약이 50% 들어가고 네. 콩팥이 안 좋은 사람 콩팥에 좋은 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50%가 건강하게 피도 만들고 기운도 나게 하고 이러는 보약이라면 50%는 이제 뭐 만약에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두충이 들어가고 보약약이 들어가면서 쭉 이제 안 좋은 부위 집중 치료하는 약이 집중적으로 콩팥에 네. 좋아지는 뭐 오자 만약에 무슨 뭐 열매 이런 것들 들어가고 토사자 뭐 구기자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일반에서 한약을 배우지 않는 건강식품을 만드는 분들은 아 토사자가 콩팥에 좋더라 두충이 콩팥에 좋더라 그럼 그거를 자려서 먹자 그거 두 가지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재는 28에서 35가지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왠지 50% 14가지 정도는 오장육부를 좋게 하고 비장약 간장약 위장약 전체적으로 다 있고 네. 피를 맑게 하고 그 다음에 기운을 돌리고 그다음 피를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 내가 이 사람 간이 안 좋다 간이 들어가면 간약이 들어가죠 오가피라든지 네. 이런 간에 좋은 약들이 쫙 들어갑니다 인지노라든지 이런 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네. 여성이 질환이라면 몸 전체를 보하는 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쑥이 들어가면서 또 여자한테 좋은 인진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좋은 약들이 쫙 들어가는 거죠. 자궁에 좋은 약들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명품 건강 비만약은요. 수분을 빼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를 녹이기 때문에 요요가 없다. 이런 네. 말씀도 아주 진짜 그렇죠.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방세포를 조금 녹이기 때문에 지방은 자기 지방이 빠진 걸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녹이니까 지방이 자기 빠진 거 모르고 계속 녹이니까 나중에 그걸 어느 정도 다 뺐어도 얘는 자기가 그건 줄 알아요. 네, 왜 예. 우리가 100만 불이 있는데 그 조금씩 하루에 오전씩 뺀다 봐요. 별로 표시가 모르죠, 안 나요. 그죠. 근데 그게 1년 2년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다 빼는 거죠. 근데 얘는 몰라요. 아, 나 100만 불 은행에 있다. 랄랄라 이러고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50만 불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럴 땐 약간 지방세포가 멍청한 게 좋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얄짱 삭자 속이는 거죠, 걔네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비만약이 디톡스, 장청소 이것까지도 다 해결을 해드린다 그러셨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장청소 디톡스는 기본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해결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지금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디톡스를 하면 살이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톡스를 해서는 절대 살이 안 빠져요. 네. 피부는 좀 맑아지고 디톡스가 되면 몸이 건강은 조금 해지지만 네. 디톡스 가지고는 절대 살이 안 빠져요. 네. 왜냐하면 우리 비만 세포는요. 절대로 비만을 지방을 내보내지 않아요. 녹이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디톡스했는데 살이 안 빠졌어요. 뭐 밥을 굶었는데 요요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 거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장이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굶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굶고 해가지고 살을 뺐다면 위장은 늘어있는 상태 그대로고 위장은 80% 자기 사이즈를 채우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장을 줄이지 않고서는 계속 위장에다 집어넣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기분 좋은 거는요.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이 살을 빼기 위해서 비만약을 드시면서 운동은 필수입니다. 이건 아니라면서요. 네네네. 우리 조상님들은요,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서양은 운동을 해야 된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막, 물론 그렇죠. 활발하고 심장이 네. 활발하고 좋은 거지만,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앉아가지고 수련하는 걸 많이 했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도인 양생법이라 그러는데요. 네. 앉아가지고 기를 막 비빕니다. 두 손가락을 이렇게, 아.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기를 막 비비죠. 네. 그러면은 귀가 굉장히 이 모든 삼초신경, 얼굴에 있는 모든 신경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막 비비고. 지금 원장님이 어떻게 비비라 하셨냐면요. 사진 찍을 때 위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예. 그걸로 귀를 막 수백 번 비벼요. 아. 테레비 보든지 뭐 앉아가지고 이제 공기를 마시면서 옛날에는 귀를 막 비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뭐냐면 손바닥을 콩팥 있는데 우리 허리 뒤에 네. 콩팥 있는 데다가 대고 막 문지르죠. 어. 그럼 어깨 운동이 되면서 콩팥을 뜨뜻하게 달구어주면서 우리 노궁 손바닥 안에 노궁이라는 혈이 있는데 네. 이 노궁혈은 우리 몸에서 기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노궁혈로 그 귀를 마사지를 해주니까 콩팥이 튼튼해지죠. 지금 해봤는데요. 일단 네. 콩팥 튼튼해지는 거는 모르겠고 어깨가 시원하네요. 네. 어깨 운동이 맨날 벌써. 웅크리고 네. 있다가 네. 피니까. 네, 그 양생법을 썼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혀를 갖다가 혓바닥을 이제 그 입천장에다가 올리죠. 네.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침이 쫙 나오거든요. 네. 그 침이 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정을 다 마셨죠. 그리고 아침에 혓바닥으로 잇몸을 쫙 마사지를 하죠. 그러면서 그 침을 다 마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잇몸 마사지도 되고 우리가 아침에 나오는 정기를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양생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손을 가지고 우리가 폐경, 대장경, 위경 그걸 다 하나씩 이렇게 때리죠. 탁탁탁탁 때리면서 손 팔의 앞쪽, 팔의 뒤쪽, 네. 팔의 옆쪽 뭐 다 두드리니까 아침에 다리도 그렇게 두드리고 팔도 두드리고 콩팥 문지르고 그다음에 귀 문지르고 이게 바로 도인 양생법 백수를 사는 양생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등을 갖다가 그 나무에다가 막 문지르죠. 그래서 예. 나무와 나무의 기운을 받죠. 네. 그다음에 풍욕이라 그래가지고 온몸에 옷을 안 입죠. 예. 옷을 안 입고 바람을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공 하나하나에서 다 나쁜 게 나오고 거기에 산소가 쫙 들어가죠. 그렇구나.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서양식으로 막 뛰고 하고 하지 않아도 다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 운동 양생법을 하고 이 약을 먹기 때문에 그다지 비만약에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50세 이후에는 저희 한의학에서는 50세 이후가 되면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지 마라. 걷되 빠르게 걷는 거 해도 좋지만 살짝 땀이 살짝 네. 몸에 밸 정도지 땀이 막 뚝뚝 떨어지면 그 땀이 정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정기가 상하게 되죠. 액기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침도 정기고 땀도 정기고 사우나에 가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뜨거운 데 들어가면요. 뜨거운 데도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네. 땀은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20대 30대는 막 기운이 나가고 더러운 게 나가고 뭐 예. 같은 것 좋은 것도 같이 나가지만 괜찮아요. 커버가 돼요. 리커버가 되지만 50세 넘어서는 그 정기가 나가다면 다시 정기를 불러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군요.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탁스 가지고 살을 뺀다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명품 건강 비만약입니다. 한 달 드시는 분량이 130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3개월 단위로 네. 이렇게 우리 증세를 본다 그러셨어요. 네,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한 달에 20조밖에 안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조가 바뀌려면 3개월이 걸리죠. 아. 그리고 운세도 동양의학에서는 운세도 100일이면 바뀐다. 네. 그래서 그냥 달래 어머님들이 100일 기도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 예. 100일 기도를 하면 나빴던 운세도 좋아져요. 너무너무 빌면요. 예. 그래서 100일마다 운세가 바뀐다 해서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우리 조상님들은 또 기운이 없다, 기의 운기가 안 돌아간다는 뜻이죠. 네. 기가 막히다, 너무 화가 나는 일 있으면 기가 어딘가에 막혀가지고 막히다. 병이 나죠. 아이고 기 막혀. 네, 네. 기 막혀. 네. 기운이 하나도 없어. 기의 운세가 없는 네. 거, 돌아가는 운행. 기운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말은요, 하나하나 다 정말 너무너무 뜻이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네요. 저희, 네. 예, 그리고 저희 그, 아큐펑처에서 침에서 이렇게 나오는 혈자리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폐경 하면 중부, 운문, 천부, 협백, 적택, 열결, 경거, 태연, 어제, 소상, 11개의 혈이 있는데요. 그 중부라는 그 혈자리의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다 혈자리 이름이. 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대장경이다 그럼 상양, 이간, 상간, 합곡, 양계, 편력, 오류, 하렴, 삼념. 이런데 하렴은 무슨 뜻이고 상념은 무슨 뜻이고 네. 수삼리는 무슨 뜻이고 다 그 뜻이 하나하나 얘가 하는 일을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허.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배우는 서양, 동양의 아큐펑처 스쿨은요. 롱 메리디안 그러니까 폐경 하면 폐 메리디안 L 1 2 3 4 5 6 7 이렇게 배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때 굉장히 미국에서 한의학은 얇죠. 깊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역시 한의학을 하려면 한문도 읽고 예. 우리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전도 좀 읽고 네. 그걸 못하게 되면 읽어준 분들이 한글로 만든 책을 읽고 그래야 되지. 잉글리시로 나온 거는 굉장히 깊이가 약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무항 한의학은 그래서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 책을 읽고 영어로 다 번역을 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이 없습니다. 한의학은 그 미국에서. 작업도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쉴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빼짝 말르셨어요? 아니 어디 아프세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저는요 감기도 안 걸리고 날아다녀요. 근데 에너지를 많이 써서 살이 안 찝니다. 제가 이러죠. 네, 명품 건강 비만약 한 병 130 뿌리고 이제 한 세트 세 병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한 번에 구입하시면은 20불 디스카운트에서 370불에 드리십니다. 네. 전화번호는 같으시죠? 네, 이전하셨어도. 똑같습니다. 네, 213-381-8228 그레이스 최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전화번호 213-381-8228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방문하실 때는 이전하셨으니까 네, 603 사우스 네. 마리포사 에브뉴 넘버 102 102호고요. 네. 1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LA 로스앤젤레스 그 마리포사 선상의 육가와 윌셔 사이에 있습니다. 네. 파킹 아주 편하시다고요. 네, 파킹도 편하고 파킹 하자마자 3미터만 걸어오면 바로 병원이죠. 네. 네. 건물로 네. 들어오신 병원입니다. 네.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은 금연 발목빔 감기 비염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처진 뱃살 지방제거 시술 남가주 1등 반영구 팔자주름 제거 시술 미국 탑 1%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아로마 1층 제중한의원 제공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변에 의사 친구, 변호사 친구는 꼭 있어야 인생이 편하다고요? 그거다 옛말입니다. 친구 같은 여행사, 센트럴 여행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품격 전문 여행사로 유명하지만 이젠 어떤 비행기, 어떤 자리도 어느 여행사보다 싸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국 직항여행을 949불부터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은 719불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213-252-3838 252-3838 센트럴 여행사 북경의술원 전통 중국의술과 새로운 차원의 동양의술이 만났습니다. 북경의술원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명의를 만나보십시오. 최고의 학술과 임상 경험 최고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북경의술원 다녀오신 분들이 강력 추천하는 강추 북경의술원 지금 전화주세요.

like a knife in a forest, like the mountains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the rain,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You feel all my senses from heaven in heaven. 그레이스 최의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원장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명품 건강 비만약 여기에는요 변도 잘 나오게 하는 하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변비가 진짜 심하신 분은요 네. 변비약을 따로 드셔야 된다고 그럼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국 내 4억 명 이상의 인구가 변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네. 남성보다 여성 변비가 3배나 많습니다. 여자들은 기운이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변을 밀어내는 힘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60세 이후의 사람들은 50% 이상이 변비로 고생해요. 아. 왜냐하면 60세 넘으시면 아까 같이 기운이 없잖아요. 아. 기운이 없으니까 변을 밀어내는 기운이 없고 또 사실 60세 넘으면 밥맛이 많이 없고 많이 안 드십니다. 젊었을 때보다. 양이 줄더라고요. 나이 네. 먹을수록. 근데 네. 양이 적으면 나올 게 적으니까 그렇죠. 거기 장에 오래 많이 묵혀있어서 쭉쭉 안 밀어내거든요. 네.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배추를 스팀에다 쪄요. 오. 그래서 양배추 고추장에다가 밥하고 고추장에다 밥도 쌀밥 하면 안 돼요. 보리밥. 네. 보리밥에 이게 동그래가지고 까만 고기 쫙 있잖아요. 있죠. 고개 장을 꼭꼭꼭꼭 찌르면서 장 운동을 시킨대요. 아, 그 까만 줄이요. 네. 보리쌀의 까만 네. 줄. 예, 네, 쌀밥은 그런 줄이 없어요. 없네요. 근데 보리쌀의 네. 그 까만 줄이 꼭꼭꼭꼭꼭꼭 장을 자극시키면서 꼭꼭꼭꼭 찌른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장이 막 찍찍찍 움직인대요. 아하. 그래서 꼭 우리 옛날 어른들은 보리밥을 많이 먹잖아요. 네. 보리밥이 진짜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쌀 반, 보리밥 반 해도 좋지만 하여튼 보리를 같이 먹으면요. 그 양배추 쌈에 싸서 먹잖아요. 양배추가 그 스팀에다 싸면 저는 양배추 쌈을 되게 좋아해요. 네. 양배추가 위장에 진짜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양배추 쌈을 먹으면요. 그 양배추가 다 셀룰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장을 한번 쫙 훑고 내려가요. 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양배추 채소를 썰어서 옛날에 돈가스에 보면 양배추 채소 썰어가지고 마요네즈. 그 맛에 돈가스 먹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배추 생양배추를 채 썰어가지고 잡수시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분들은 양배추 쌈을 탁 해가지고 그러네요. 고추장 해가지고 네. 쌈 싸먹으면요. 변이 많이 좋아져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네. 아, 그리고 그 전에 또 있죠. 피마자 기름 세 숟갈 먹든지, 들기름 세 숟갈 먹든지, 참기름 세 숟갈을 먹는다. 피마자 기름 하고 나와 있어요? 시중에? 피마자 기름이라고 한국말로 한국 마켓에 가면 피마자 기름 팔고요. 어, 있어요. 영어로는 캐스터 오일이에요. C-A-S-T-E-R. 오일. 캐스터 오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 피마자 기름이 좀 피마자가 독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마자 기름이 제일 강력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피마자 기름 세 숟갈을 아침에 딱 공복에 먹으면 기름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장을 기름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나오죠, 변이. 그런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막 이머전시 룸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변이 염소똥같이 굳어져가지고 변을 항문에서 파내죠. 그 일을 이머전시 룸에서 한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의 환자가 정말 파내는 게 있는데 이 변비약을 먹고 다 나신 거예요. 그렇게 심한 변비셨는데요. 아주 심한 변비는 저는 다 해결합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약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은 20년 변비인데 선생님 변비약 먹고 낫는데더니 한 병 사가셨어요. 네. 열을 드시더니 암만 열을 먹어도 안 나와요. 강력 변비약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5일 먹고 이 다음에 이 변비약을 계속 먹으니까 아주 좋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20년 된 변비도 고칩니다. 변비가 있으시면 무조건 저희 병원에 오세요. 네. 다 고쳐드리고요. 저랑 의논하셔서 하면 정말 모든 어떤 변비도 해결해드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어떤 비염도 해결해드리죠. 콧물이 비염. 네. 비염,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막 그런 분들도 다 났습니다. 요즘 비염 꽃들이 치료가 있어요. 일찍 펴서 그런지요. 네. 에너지 때문에 고생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10년 이상 되면 전부 꽃, 이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꽃 알러지 때문에 아주 네. 비염이 다 생기시죠. 저도 10년 넘으니까 비염이 생기더라고요. 네. 비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에서 비염은 한 방에 해결입니다. 아. 특수 비염 치료가 있고요. 네. 보험도 커버되니까 오셔도 됩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거는 보험이 커버가 안 되고요. 비염을 10번 치료하면 그 축수침을 한 번 공짜로 해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번 안에 완전 해결이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 스탑 스모킹, 금연이죠. 네. 올해 금연 이거 해보고 패치 붙이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전자담배는 그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요. 네. 보통 담배보다 더 많이 피게 돼요. 그리고 니코틴이 3배나 많습니다. 그 때문에 전자담배는 연기가 안 나니까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니까 끊으시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한 번에 특수치료 해가지고 끊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의지가 조금 약해서 안 끊으시는 분도 거의 70%는 한 번에 성공입니다. 70-80%는 네.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더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주 내가 진짜 끊고 싶다 하는 의지가 강하고 네. 또 그레이스 제가 하는 특수 어리큘러 테라피를 해주면 정말 한 번에 쫙 끊는 분들이 거의 80%. 네. 네. 저는 100%를 하지만 어떤 분은 다 끊어놓고 한 달 있다가 선생님 또 열받는 일이 있어서 또 담배를 폈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다 의지가 있으시면 절대적으로 그레이스가 끊어드리죠. 새해 들어서 그 금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금연을 제가 별로 많이 선전을 안 했잖아요. 모르셨군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병원 앞에 나중에 이제 금연 특수 치료가 이제 앞에 쫙 이제 현수막에 붙이죠. 금연 치료 스페셜 얼마 이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이거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 그 담배 피우시는 분들 건강 챙겨 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금연은 어떤 분들은 다 물어보고 이래요. 선생님 1주만 더 한 갑만 더 피고 갈게요 이러시는 분이 그거는 이제 금연은 젊은 사람은 절대 안 와요. 근데 50대 넘어서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벌써 건강에 위협이 느껴져요. 그러시군요. 닥터들이 금연하세요. 막 아니면 콜록콜록 한다든지 숨을 못 쉰다든지 네. 이런 본인이 벌써 난 이거 금연 안 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분들이 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뭔지 좀 위기감이 딱 그럼요. 느껴질 때 오시는군요. 근데 젊은 20대는 잘 안 와요. 네.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도 그런 친구들은 와 싫어하고 네. 문 앞에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금연은 정말 50대 넘은 분들이 금연을 한 저 담배를 핀다. 금연 무조건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근데 금연 치료하시는데 이렇게 뭐 좀 한 번에 많이 돼요. 드나요? 비용이? 네, 200불이면 됩니다. 아, 그럼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왜냐면 담배값이 뭐 2,000불도 아니고 네, 담배값이 한 달에 300불이에요. 네. 근데 200불만 내고 담배를 끊으시면 굳은 의지와 함께 왜 굳은 의지로 담배가 안 끊어지냐면요. 30일 동안 니코틴이 몸에 박혀 있는데 30일만 담배를 안 피면 니코틴이 몸 밖으로 다 나와요. 아, 다 빠져나가요. 네. 그리고 담배는 너무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엔돌핀이 부족해요, 몸에서. 네. 그래서 담배를 한 개 피우면 소량의 엔돌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돌핀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그 맛을 느끼려고 자꾸 피우시는군요. 네.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니코틴이 온몸에 박혀 있으면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내가 금연을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도요. 니코틴이 담배 가져와, 담배 가져와, 담배 가져와 해요. 악마네요. 네. 그래서 그 니코틴을 이기지를 못해서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해놓고도 담배꽁초를 찾으러 다녀요. 네. 하나의 중독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요. 귀에다가 어리큘러 테라피라고 양방 치료를 하거든요. 35년 됐어요. 금연한 지가. 저희, 저 위에 스승 닥터들이요. 근데 그거는 어리큘러 테라피 하면 엔돌핀이 계속 나와요. 30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담배를 필까 하면, 엔돌핀 여기 있다! 그러고 뭐 뇌에서 싹 싸줘요. 어허. 그러면 담배를 가지러 가다가,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렇죠. 에이 뭐 담배 네. 나 끊기로 했는데 별로 흥미가 의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담배가 싫어요. 예. 어, 담배가 안 피워도 엔돌핀이 이미 나왔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줬어요. 근데 불고기가 있어서 안 먹고 싶죠. 잔치집 가서 안 먹고 싶죠. 그죠. 배부르고. 근데 배가 그렇죠. 너무 고파요. 3일 동안 굶었어요. 잔치집이 아니라 뭐 어느 집 가도 밥 한 그릇이면 뚝딱이죠. 그럼요. 근데 지금 난 계속적으로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네. 놈을 계속 먹여주기 때문에 담배가 고프지가 않죠.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난 담배 펴야 되는데 하면 엔돌핀 촥. 한 두세 시간 있다. 담배 어디 있지? 담배 펴야 되는데 엔돌핀 촥. 네. 그러니까 30일이 지나는 거예요. 30일 동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30일이 지나면 하루하루 니코틴이 몸에서 싹싹싹싹싹싹 빠져나가요. 30일 동안 지나고 나면 니코틴이 몸에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담배를 안 펴요. 그게 make sense 되시죠? 네, 그런 원리군요. 네, 무조건 3일을 굶은 사람에게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담배, 엔돌핀을 굶고 담배를 피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을 안 주면서 담배를 끊어라 하는 건 몸에다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네, 고문을 하는 네. 거죠. 근데, 엔돌핀 여기 있다, 담배 피지 마라. 네. 엔돌핀 여기 있다, 담배 피지 마라 하면 담배를 안 피는 거죠. 담배가 안 고파요. 네. 네, 원리가 바로 그거였죠. 네. 그런데 금연 200불에 네. 단번에 끊으실 수 있다니까 진짜 매력적인 말씀이세요. 네. 미국 닥터들은 350불에서 500불 받아요. 네. 양방의사 선생님들은. 근데 이제 아리조나 카우보이는 씹는 담배를 하거든요. 그거는 니코틴이 더 깊이 박혀 있대요. 네. 그래서 그 니코틴을 빼려면 세 번을 해야 된대요. 오. 그러니까 1500불을 내셔야 되죠. 아.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피는 담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는 담배는 한 번이면 거의 다 엔돌핀을 30일 쏴주고 니코틴이 30일 안에 빠져나오죠. 오. 네, 그래서 원래는 350에서 500불 받는데 네. 저는 200불 받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약을 또 드려요. 한의사들도 담배 금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한약이 있어요. 오. 그거는 뭐냐면 담배가 친구거든요. 근데 나의 친구, 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땐 나의 친구예요. 부인도 못 알아줘요. 뭐 친구도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얘가 내 네. 친구인데 갑자기 피지 말래요. 그럼 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그 심장이 허전하고 왜 누가 떠나가면 왜 마음이 서늘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약을 먹으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을 어허. 간에서 해독을 시켜요. 네. 그다음에 콩팥을 좋게 하는 약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지가 않아요. 그걸 또 15일분 드려요. 어쩜 그렇게 샅다치 세밀하게 그냥 네. 다 치료하세요. 네.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도 빠지면서 몸이 괴로운 거, 심장이 나쁜 심장약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내추럴패스 닥터한테 가면 아로마 오일을 줘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아로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도 공짜로 드려요. 그래서 아로마 아니 지금 200불에 다 포함되시는 다 거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한약도 드리고 한약 알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 15일분 드리고 아로마 오일은 3개월치예요. 네. 아로마 오일은 이제 맥디는 곳에 놔두면 그 아로마가 냄새가 싹 오면서 그 맥이 뛰는 곳에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발라만 놓으면 하루 종일 그 냄새 꽃향기에 진짜 아로마 오일이거든. 영국에서 온 꽃향기인데 그 꽃향기에 묻혀 있으면서 막 엔돌핀이 나와요. 그 기분이 막 좋아요. 네. 그러면서 담배를 끊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세 닥터가 하는 걸 제가 다 해드리고 그러네요. 200불을 한국분들한테는 특별 프라이스 200불에 와, 해드리니까. 금연 단번에 끊게 해드리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한 달 동안 엔돌핀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진료를 해드리시고 네. 거기에다 담배를 끊고 나면 이제 뭐 이제 금단현상 중에 마음이 막 그냥 허전한 좀 가라앉고 허전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다 짜증나요. 그러시더라고요. 막 화나고 네. 그걸 없애줘요. 그걸 없애지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네.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네. 환약, 네. 알약. 보름치를 드리시고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아주 진짜 원액 아로마 오일 네. 영국에서 가져왔다고 네, 그러셨죠? 영국제요. 네. 네. 그거를 맥이 뛰는 곳에 발라놓으면 그 네. 향이 쫙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드리세요. 200불에. 네. 네. 이거는 완전히 파격입니다. 네. 근데 안 되면 200불도 아깝죠. 되니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죠. 그리고 담배는 피는 분들은 한 달에 300불 주니까 담배를 끊으시면요. 그 300불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여자분들은 담배 피시는 분은 얼굴이 까매요. 근데 여자분들이 담배를 끊잖아요. 얼굴이 하얘져서 아주 깨끗해집니다. 네. 담배 피면은 그 모공에서 다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까매. 남자분들도 담배 끊고 온 분들은요. 얼굴이 허얘져가지고. 뽀얘지세요. 뽀얘지세요. 담배 때문에 찌드는 까만 얼굴이 없어지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킨케어도 필요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입에서도 냄새 나죠. 몇 가지가 좋아지세요? 네, 온몸도 안 좋죠. 네. 폐도 안 좋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민폐죠. 담배는 또 그게 문제예요. 네. 옆에 있는 분한테도 네. 해를 끼치니까. 지금 그 공익 광고에서도 나오잖아요. 애한테도 안 좋고 차 안에서 네. 피면은 차 시트에도 까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담배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죠. 네. 네. 금연 프로그램 200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치료를 해드리십니다. 여러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지금 그레이스체 척추신경 양한방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짝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약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변비약을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도 뭐 한 30가지 약재가 들어가고 네.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20년 된 심한 변비를 가지신 분도 네. 해결이 말끔히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레이스체? 그레이스체가 뭘 안다고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30년을 했습니다. 병원을.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뭐 무궁무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얻는데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 가지를 3년만 연구해도 10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네. 10개 넣으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변비약 역시 한 달 드시는 물량은 130불 그리고 한 세트 3병으로 돼 있는데 한 번에 구입하시면 370불에 드리십니다. 변비약은 근데 드시면은 다음 날 바로 나오죠. 효과를 보신다고요. 네, 그리고 뭐 20년 된 변비도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강력한 또 변비약인데 그거는 팔지 않습니다. 초강력 변비약이 네, 있어요. 네, 변비약을 먹고 안 듣는 분한테 제가 아주 초강력 변비약을 무료로 드리죠. 한 네. 5일 분을 드리면 그거 먹고 다시 이 변비약을 먹으면 변비가 잘 나오죠. 그거 초강력 변비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달 분을 못 드리죠. 아. 5일치 뭐 이렇게 드려요. 그렇군요. 한 달만 먹으면 막 왕창 나옵니다. 오, 네. 그레이스 최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전화번호 말씀드립니다. 213-381-8228 213-381-8228번입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곳으로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이전을 하셨거든요. 네. 윌셔하고 육가 사이죠. 마리포사 네. 선상에. 마리포사 길에 네. 윌셔하고 육가 선상인데 시온마켓 길 건너 맞은편 파킹랏 들어가는 길 건너에 딱 파킹랏 들어가려 보면 오른쪽에 왼쪽으로 파킹하려고 들어가려 보면 파킹랏 맞은편 길에 2층짜리 노란 건물이 있어요. 단독 건물이에요. 파킹랏 맞은편에 있어요. 네네. 시온마켓이 네.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기도 하고 마리포사인데 마리포사 시온마켓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 노란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이 저희 병원입니다. 네. 미스하지 않아요. 너무 빌딩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완전 단독 2층 건물이에요. 네. 너무 노란 집이에요. 노란 집. 네. 알겠습니다.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은 금연, 발목빔, 감기, 비염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처진 뱃살 지방제거 시술 남가주 1등, 반영구 팔자주름 제거 시술 미국 탑 1%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아로마 1층 재중 한의원 제공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여보 세일! 세일이야 세일. 템퍼패딩이 초특가 세일한대. 뭐 템퍼패딩 매트리스를 세일한다고? 거기가 어디야 어디? 매트리스 전문점 슬리비지가 매장 이전으로 템퍼패딩, 시몬스 등 매장 전품목을 세일한대. 한인타운 최초 매트리스 전문점 슬립이지. 매장 이전 템퍼패딩, 시몬스 등 전품목 대세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림픽길 김방앗간역 블루하우스 건물 2137385000 7385000번 슬립 이지. 1등 관광회사 3호 관광만이 가능한 2018년 크루즈 특선. 일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알래스카 크루즈는 3호가 최고.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를 도는 북유럽 7개국 럭셔리 크루즈. 이태리, 그리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동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의 서지중해 크루즈. 크루즈도 역시 3호. 지금 예약하시면 스페셜 요금으로 모십니다. 서울 왕복 티켓도 가장 저렴한,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라디오 서울방송 매일 그대와 합니다.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에 이 약 덕을 많이 보실 것 같으세요? 그럼요. 힘 많이 네. 쓰시잖아요. 이사하시느라고.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어머 원장님은 왜 그렇게 활발하고 건강하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도. 요즘 일을 두 배, 세 배로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저는 뭐 날아다녀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에너지 약을 먹고 다니죠. 네, 저희 병원의 에너지 약은 온몸에 기운을 주고 네. 약 복용 하자마자는 그냥 뭐 잘 모르죠. 일주일부터는 진짜 기운이 나고요. 그다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60세 넘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다리 떨릴 때 여행을 해라 막 이러잖아요. 네. 그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왜냐면 콩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다리를 딱 닿는 그 스탠스가 좀 이렇게 약해지게 돼요. 아, 콩팥 다리 이렇게 연결돼요. 네, 콩팥이 항상 다리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지팡이에다 의지하는 분들도 이 약을 한 세 달만 먹고 나면 지팡이를 던져버려요. 어허. 그럴 정도로 기운이 나는 약이에요. 예. 참 신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약은 제가 약재를 거의 36가지를 넣어요. 에너지 약은 진짜 많이 넣어요. 이 약은요. 여태까지 정말 약 중에 제일 많이 약재가 네, 들어가나 봐요. 이 약은 정말 근데 그렇게 많이 약재를 넣는데 이 약은 먹으면 진짜 기운이 막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네, 그래 가지고 뭐 아기를 낳아서 지치고 짜증이 난 산모도 이걸 먹으면 애를 막 딱 끌어안고 잘 보고 막 화도 안 내고 애 짜증도 우유도 안 나고 짜증나고 잠 안 자도 막 괜찮고요. 기운이 나고요. 유방암이나 무슨 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도요. 막 구역질하고 구토하고 밥을 못 먹고 하는데 네. 막 머리가 빠지면서 네. 막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기운이 확 난대요. 그리고 밥맛이 좋아져요. 아하. 구역질도 안 해요. 네. 참 기운이 나는 게 이게 신기하고요. 그다음에 연세 든 어르신들은 틀니 치료 많이 하잖아요. 이빨 그러시죠. 치료. 이빨 치료하고 막 이러는 틀니 치료 하는데 이 막 씹지를 못 해요. 일주일 동안. 그러신 분들은 몸이 약하신 분들은 거의 까부러져요. 근데 그럼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걸 먹으면은 밥맛도 좋고 네. 기운이 나요. 밥을 잘 안 먹어도. 오. 그러니까 밥을 계속 안 먹고 이 약만 먹으면 안 되겠지만 일주일 그럼요. 정도 말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틀니 치료 때문에. 네, 네. 일주일 정도 밥을 못 먹어요. 거의. 네. 미음이나 먹고 이런데 예, 예. 이 약이 없으면은 막 안 된대요. 그래갖고 이분은 이빨이 안 좋으신 분인데 너무나 너무나 에너지를 도움을 받으시고 저희 이 에너지 약은 제가 드리는 사람마다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러고 미국 사람들은요 에너지 약 먹으라 그러면 이래요. 나는 에너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돌려보겠다 해서 걔네들은 추를 가져와가지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 그 약이 좋은 에너지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일자로 가면 에너지가 안 좋대요. 그런 방법 있어요? 네, 그렇게 체크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오가지고 하면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 이 약은 진짜 에너지가 많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약을 또 가져가고. 그렇군요. 아주 신기한 약이에요. 네. 네. 그 에너지 약 역시 한 달분은 130불이고 네. 3병 한 번에 구입하시면 20불 디스카운트 네. 해드려서 370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직접 방문하실 수 없는 분들께는 배송을 해드리신다고요? 네네. 오지 못하시는 분은 7불 20전에 미전역 어디나 배송이 됩니다. 한 병을 사시던 20병 30병을 사시던 7불 20점만 내시면은 배송을 해드리시고요. 미전역에. 네. 예. 그리고 보험도 커버 다 되시죠? 웬만한 네네. 보험. 저희는 양한방병원이기 때문에요. 모든 보험이 커버돼요. 네. PPO, HMO, 오바마케어, LA케어, 메디케어, 코리안 아메리칸, 서울 메디컬 그룹, 심지어 카이저 병원 가지고 카이저만 가시는 줄 아는데요. 카이저 보험에 네. 다 양한방에 커버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마치면서 이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주 뵙겠습니다. 네.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전화번호 213-381-8228번 그리고 위치는 마리포사 선상 육가하고 윌셔 사이 603 마리포사 이렇습니다. 잠시 후 매일 그대와 2부 9시에 뵙겠습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9시를 알려드립니다.